조금씩 자란 풀들이 발목을 조여 올 때쯤 그제야 뒤를 돌아봐 어긋났던 흔적들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는 속삭여주게 몸서리치게 아슬한 상처를 파고드는 말들 세밀한 노초에 더낮게 깔린 목소리로 마셔만 한 것처럼 서로 갈같은 심별을 내뱉고 아무 일 없어도 그저 그런 너의 얘기가 되어 다른 누군가에 태우면 돼 다시 새로운 칼날을 비추고 지나가 아물지 못해 향기로 엄습해오는 숨결에 어지러운 그대의 통로로 잠시 아픈 거짓이라고 조금씩 날 달래보지만 흐느끼며 잠시 울어대 그렇게 날 묻혀져간다 초라한 발길에 더 쓰러질 때 긴 시름에 이제 쌓인 먼지들처럼 세계 모두 조롱을 내대고 가누지 못하게 얽히고 섞인 굴레가 되어 그냥 쓰러져 잠들어가네 다시 찾아올 기억을 내뱉고 세밀한 노초에 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마셔만 한 것처럼 서로 갈같은 심별을 내뱉고 아무 일 없었던 그저 그런 너의 얘기가 되어 다른 누군가에 태우면 돼 다시 새로운 칼날을 비추고 자란 풀들이 발목을 조여 올 때쯤 그제야 뒤를 돌아봐 어긋났던 흔적들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는 속삭여주게 몸서리치게 아슬한 상처를 파고드는 말들 초라한 발길에 더 쓰러질 때 긴 시름에 이제 쌓인 먼지들처럼 세계 모두 조롱을 내대고 가누지 못하게 더 얽히고 섞인 굴레가 되어 그냥 쓰러져 잠들어가네 다시 찾아올 기억을 내뱉고 세밀한 눈초에 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마셔만 한 것처럼 서로 갈같은 심별을